Business Routine Arts and Juice Based Internet It's in Telemetry 1월 뒤에 Тэр өдрүүдэд Мария босоод хуулахаа мэдгийг зурын Юдагийн нэгэн хот руу яаран явж Захариагийн гэрд төрөж Элизабеттэй мэндлээ. Мариагийн мэндийг Элизабет сонсмогт хевлит хүүхдийн хөдрөвчээ. Элизабет ариун сүнсэр дүүрж цангаа дуугаар хашран. Ерөөгдсөний нурлон эмэгтийн дундаас чи билээ. Хевлит хүрчинж ерөөгдсөн ажээ. Яасан гэж эзний минь эх над дээр ирдэг билээ. Харагтун. Мэндийн дуу чинь зихэнд минь сонсогдмогт хевлит хүрд минь баярлан хөтлөв. Эжнээс үрдтүн айдсан жил бэлэн гэдэг тэтгэсэн тэрэмэг тээчи ерөө тийе хинэв. Мария, зэтгэл минь эзнийг дээдлэнэм сүнс минь аврагс бүрхэндаа баяслаа. Үчрин тэрээр швэгцний хээ даруг ойжгласан билээ. Харагтун энэ цагаас хойш намын ерөвдөгчгээс бүх биеийнх нь тооцно. Учир нь хүчтнийг нь миний төлөө агуу үйлсийг хийсэн билээ. Түүний нэр ариун билээ. Өршөөрлөн түүнээс мэгждээд үйс үйд байх болын. Хүчт үйлсийг мүтраараа тэр бүтээж зүрхнийхээ бутлуудаад бардамнагцдыг тэр тараасан билээ. Өдрөдөгцдийг цинтийнээс нь бүрган даруу бэгсдийг тэр өргөмжлөв. Үлсэн хүмүүсийг сайнаарай гэлбурж баячуудыг хархоосон бүцаа. Өөрийнхөө зарасан Израильд өршөөрлөө бодод тэр туслаа. Бидний цэг өвгөдөд Абрамд болсон үр өдөмд өнөө айдсанчлан үлдсэн билээ. Мария Элизабетийн хамт курван сарурчин байгаад гэртээ буцлаа. Лукага жанан корукан богум입니다. Кэ мурёб Марианын гэрэл дона содурло юда санак чибанэ иннэн хан гоулло гатта. Кэриго чикарэ чибэ дрога Элизабетэге инсаятта. Элизабет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It's me, Luke. せめちがの 자. 오늘들 비드 마리아 탱그르트 자르스니 팀디르츠 배가. 네. 오늘 투바이 타느레 요게츠 부트진 인마시 고이옴게츠 부트츠 바카카티 디 비바스 티츠 볼코 게츠 하린 우군 이는 팀 초련 부시게 그사 마리아 암드라 허루와 암드라 마스 예수티 아딜 탱기르 브리오 생 아와트 생 암드라스 총 우치라스 탱기르 브리오 총 생 주시에 볼코 킹돌 티스 말고요 하린 비트치게슨 마리아티 아딜 자왈 탱기르 브라 탱기르 탱기 탱그르트 자르든 브링 마리아 미크피 마보르테 자르든 비트치게 순세리 탱기르 브리오 맨 작슨 팀에 인 미드치 팀 용 벌진 팀은 하린 탱기르 브리오 하츠 날 인 비크 마드 팀 에르구 팀 저르스 말에 긴 회복도 기슨 이는 팀 언츠가염 기슨 팅기르반 비드니 틀어 두니 생주시 벌고 긴털 나스 인게 잘르스 잘르 잘르스 잘르스 팀베 자 하린 야슨 스피드 군이 두니 도리아 도리아 암드르 그렇게 말이야 이는 야무르 테게벨 비치기슨 비치기슨 탱기르 한슬랄트 어른게츠 사나 암드라 그렇대 이는 마시 좋군요 탱기르 브라한테 올즈히 부셋 사낫 플레이 그렇대 티켓 암드롤 비드니 암드랄 우르슬득든 주신 타나르츠기슨 인 호로드 배가 자린 니기엄 이르츠 배가 볼볼 운이 투파이 별트득 신질 불된 개발 카드라 요 빌트드 배 신질 신질 개발 연자연스 우드시 배 티 티 거의 겹쳐서 빌트드 가서 뭔가 하드 빌트 티 차강사를 볼볼 약기 헤빙부 빌트드 가서 게르 채울때 티인용 헤드 빼고요 티 데리 우드로 말에 가서 보러 오른 개발 가서 우니 우니 뻗어 용 빌트드 티 자, 하린 인 빌트 용 바꾸고 티르 우드로 벌슨스 티르 우드리 그냥 앞주셨고 티 신질 벌슨스 요즈 빌트 쓴고 이걸 야기 티 자연스 벌슨스 나한테 벌슨스 요즈 빌트의 그걸 들어들은 뱅기 우드로스 우로 용 바꾸 티 자 팀워치 스피드 빌트 케이트 아쉐딩 테르 우드르 이케스팅 음식 테르 우드른 비드 빌트치가 테르 우드른 비드니 암드렐들 놀로 우주가 운티아들 탱기르 브라니 한치달 어른 게트 보통 암드르벌 비드니 암드렐 샬 오르 블린 티 지신 야치 벌크의 계월 문군의 틀랄 자, 부르기 흠마스 문구기 헐 얼기 구스득 하린 비드 운에스 일루 문구 문구 익 헐허스 운익 생 아직 라흔드 익 일루 안가르 그렉테 Тийм. Яг л мөнгө мөнгө их олоод хадгалсан бид нэг бүтэг орхийн орхиод тэнгэр бүрэн руу яв. Тийм. Чи мэдэх. Үнийг яаж зөв ажиллахгүй. Үний тухай илүү анхаарал татдаг. Тэгээд бас өөр юм байна. Хүмүүстэй уулзахад яах юм? Хүмүүстэй уулзахад тэрхүү хүмүүсийн хэнийг нэг төрөхгүй бол түүнийг тахгүй, түүнтэй уулздаггүй байж болно. Харин бид хөрөшөө, бидний хөрөшөө гэсэн тэнгэр бурааны ханцлалтай хамт ороод тайдаг уулзсан гэж найдаж байгаа. Тийм учраас түүний суул дорой тал байсан түүнийг хүлээн аваад бас түүнтэй тийм найзлах юм тул хичээдэг. Бидний ахын дүүс болрын гэж мэдчихэх учраас түүнийг бүтэн амьдртай. Тэгээ иймэрхүү маягаар түүнд ханддаг байхгүй юу? За. Тэгээ бас тэнгэр бүрэнтэй үйлчин заавар үйлчин гэж мэдчихэх учраас үнийг тухай тэгтээ үний тухай. Тэгээ юрастаа энэ амт энэ амтрахад цайвэрдэггүй бол тэнгэр бүрэн тэнгэр бүрэнтэй уулзаад яах юм? Тэгээ энд амтрахад тэнгэр бүрэнтэй уулзах хэрэгтэй. Цайвраа би санд суугаад бас прошкин дотор байгаа нэст уулзаад түн иймэрхүү маягаар нэстэй харилцаад болох хэрэгтэй. За тэгвэл түр зур иргэн сахацгай бид Мария эсвэл Адил тэнгэр рүү явна. Тэгээд тэнгэр брэндээ үүсэн тэгхийн төрд бид сэнгэлж байна уу? Тэнгэр брэндээ үүсэж байна уу? Мөнгө сэн ашиглаж байна уу? Над бэга IAS сэн ажиглан хайрлаж байна уу? Өнөө тэр нэрэ түрүү эрэхэн санацгай. Тэгээ түрүү түрүү бэрэс хүнээс хэлээрэд өнөө тэр бэрэс хүн. Чамээс нэм. Анняасмика. Анняасмика. А, европын дэрсэгэр анэгэрэг бүнё. Дэпэн нэртэсэ хэдэрэггэя. Нэ. Нэ, өнээ Сонгосынчон дэчгэрээ тэ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모 신천 대축에 성모님께서 하늘로 등대 올려주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 성모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니까 저렇게 하늘로 등대 올려주셨구나.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그것이 육신과 함께 들려 올려진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별 중요한 일이 아니죠? 네, 중요한 일이었으면 저희도 다 육신과 함께 갖고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네, 성모님께서는 먼저 진지되시고 평생 동정을 사시고 늘 하느님의 말씀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모범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우리들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도 성모님과 같이 하늘도 들려 올렸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육신과 함께 갔지만 우리는 모범만 가는 거죠. 우리 자신만 가는 거죠. 이 썩을 몸은 가져가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성모님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희망하고 기억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들 당연히 올 것을 기다려본 적이 있죠? 만약에 이런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죠. 네. 그리고 내일이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다 설날이다 그러면 뭐 음식도 준비를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또 그리고 모두가 결혼한다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죠. 그날이 분명히 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네. 내일이 추석인데 음식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던 사람은 그날이 그냥 닥쳐옵니다. 근데 그날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네, 그날이 됐을 때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냥 하루 지낼 수가 있죠.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네, 그냥 사서 먹기도 하고 편하게 가족들과 만나는 걸 더 집중하기도 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날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이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먼저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 우리들은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을 일단 많이 벌어갖고 그것을 재밌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벌어놓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많이 벌어봤자 어차피 다 놔두고 하나님께 갈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둬야겠죠. 예. 그리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보면 되지 하고 말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관계를 끊고도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 또 이웃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우리 형제 자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 이름 한번 불러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곧 있으면 하느님을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만남을 준비하고 또 만나갑니다. 이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모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부탁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느님 만나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느님 나라에서 살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올려주신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들어올려진 것을 희망하고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하느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고 나에게 있는 재능들, 내가 가진 능력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웃들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